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대변인 다마, 우리 공화국의 참다운 해외교포 조직인 총연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정치적 탄압책동은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시기에도 그치지 않고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일본 당국은 교토부, 가나가와현, 야마구치현, 시마네현 경찰합동수사본부 깡패들을 내몰아 그 무슨 외안법 위반이라는 방치하는 구슬 밑에 총연일꾼들과 제일동포의 자택,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 여행사의 사무실을 강제 수색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총연 도쿄도 시부세지부 위원장의 자택에 불의에 들이닥친 경찰합동수사본부 깡패들은 그 무슨 외안법 위반을 골고들면서 총연 중앙과 연기가 없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등 피눈이 되어 날뛰다가 아무런 단서도 없게 되자 무작정 회사 업무 서류들을 압수해가는 망동을 부렸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경찰 합동수사본부 깡패 무리들은 제일본조선인 축구협회 회장과 축구협회 국제부장의 자택과 회사를 강제 수색하고 에무 크리에이트라는 일본인 회사의 외환법 위반과 연결시키면서 무려 이틀간에 걸쳐 강제 수색 노름을 벌리는 불법 무법의 불망나니 짓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연말에 일본 당국이 지난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무슨 외환법 위반 혐의를 구슬러 경찰들을 무리로 내몰아 총연일꾼들과 제일동포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색을 미친 듯이 감행한 것은 총연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로서 우리 공화국과 총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며 극악한 범죄 행위이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더욱 확대하면서 총연일꾼들과 제일동포들의 적국 방문까지 극도로 제한하는 반일륜적인 폭거를 감행한 일본 반동들이 이번에 강제 수사 노름을 연출한 목적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 청년의 범죄 모호자를 씌워 비법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인 듯이 왜곡 날조하여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과 청년의 국제적인 권위와 위신을 깎아내리고 일본 전역의 반공화국 반청년 분위기를 더욱 고취함으로써 청년과 제일동포들의 정의로운 활동을 가로막고 청년을 전면 탄압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자는 데 그 흉악한 속심이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1조선인들은 일제식민지 통치 시기 징용과 징병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로서 일본 당국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법적 인도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이 조선 민족에게 끼친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총연일꾼들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책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우롱이고 정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일본 당국이 미국의 악랄한 반공화국 책동에 앞장에 서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제일동포들을 우리 조국과 총연 조직에서 떼어내려고 제 아무리 발악하여도 총연일꾼들과 제일동포들의 정당한 애국애적 활동은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 총연은 우리 공화국의 귀중한 한 부분이며 제일동포들은 우리 조국 우리 민과 한 핏줄을 나는 친혈육 한 집안 식설이다. 청년과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그 어떤 사소한 박해나 탄압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인정하고 그의 단호히 대응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일본 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체조선의 전업 높은 해외국민단체인 총연에 대한 탄압책동에 광분하면 할수록 우리 천만국민의 대일족계심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질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12월 25일 평양.